Pronunciation. 그렇지만 그렇지만 문화 문화 내일 뵙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실례합니다. 실례합니다.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 앉으세요. 앉으세요. 듣고 싶은데요. 듣고 싶은데요. 1년 1년 많이 막혀서 많이 막혀서 편해요. 편해요. 몇 호선 몇 호선 학기 학기